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금 조선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포근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 전기간에만 해도 22 차례나 조선반도에 원자탄을 투하해보려고 책동했습니다. 1950년 11월 트럼프는 북조선에 원자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미제는 원자탄을 실은 전략 폭격기 B-47을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했고 그해 12월에는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미 항공모함에 극비밀리에 핵무기를 반입해놓고 핵폭탄을 적재한 함재기들이 출격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의해서 침략자들은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아이젠하우나 리지웨이 등 미국의 호전광들은 조선반도에 원자탄을 투하해보려고 계속 지랄발광했습니다.